지치만 이제 내게 기대줘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우려고 노력하지는 마 그냥 이대로 내 품에 난 더 원치 않아 지금 모습이면 충분해